야, 어? 이거 너무 울리는데? 어? 난 괜찮은데. 예. 아, 예. 아, 아, 마이크 테스트. 원, 투. 매직. 어? 내가 먼저 보여줄게. You ready? 잘 따라와야 한다. 오케이. Yo, yo. 1 더하기 1은 2 간단한 이 사실이 요번 트랙에 말 달려라 비스비 1 더하기 2는 3 yo. 거짓 3 딱 마주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 3 더하기 1은 4 사계절의 한국 사람은 부처 해석을 좋아 hey. 네 맘에 도둑 너무 혼실은 내 랩도 이젠 전실은 우리 변신 합체 로봇 킹 라이언 7 더하기 1은 8 비즈비가 내 왼팔 서울대 모두 왼팔 앞으로 뻗은 셈 1 더하기 8은 9 Everybody 흔들 후 너도 나도 흔들 후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? 내가 나의 형 내가 너의 형 D.O.C. Whoa, what up 형 내가 나의 형 내가 너의 형 Johnny on Whoa, what up 형 내가 나의 형 내가 너의 형 Johnny slow Hey. 1 더하기 1은 2 두 말하면 잔소리 메모리에 멜로디다 잊혀져간 스토리 2 더하기 1은 3 희망이 보이는 산 내려와야 다시 꿈꾸게 되는 정상 1 더하기 3은 4 구주비 말 천사 Shorty we got no party 잘록한 너의 허리 널 챙기는 게 내 밥벌이 난 무대 위로 누르는 M to the F to the B T Y 7 더하기 1은 8 화디진의 오른팔 운율의 시라손이 박치기 이미 관장 우리를 노리는 바람에 fire up 1 더하기 8은 9 미친 듯이 소리 질러도 듣는 이 없다고 I just get busy cause I'm busy yo yo what you gon' do 니가 나의 형 내가 너의 형 whoa what up 형 니가 나의 형 내가 너의 형 Tiger J인데 whoa what up 형 니가 나의 형 내가 너의 형 busy whoa what up 형 지긋지긋하니 놈의 신세 한탄 Oh yeah my homie got a heck of a plan 내가 미끄러지니 이유는 긴장 한탄 심장을 울려 브라타타타 악수를 청해 난 또 괜히 지나쳐 내가 악수를 준 곳은 피나쳐 난 X도 보면 그냥 지나쳐 어제 본 그 놈인데 지나쳐 여긴 피나쳐 너와 여긴 피나쳐 나 빚은데 해도 그냥 지나쳐 야 난 오늘 농담이 지나쳐 여긴 피나쳐 너와 여긴 피난처 우유 대신 두유 마셔도 피난커 키가 크고 싶어 꿈이 지나쳐 니가 나의 형 내가 너의 형 진우션 워러 평 니가 나의 형 내가 너의 형